나 ever had 너에게 내가 선물할게 So I won't regret Miss you, I really miss you 그래도 심심하지 않게 내 노래 불러줄게 Turn the radio, oh, oh, oh Turn the radio, oh, oh, oh Miss you, I really miss you 네가 날 생각할 수 있게 내 노래 불러줄게 Turn the radio, oh, oh, oh Turn the radio, oh, oh, oh Cause I wanna be forever young So 이대로